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헬레니즘 세계의 전통 속에 살면서 그 세계가 꽤 견고하고 온전하고 또 멋지게 펼쳐가리라 그렇게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들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삶은 고단하고 그리고 세상은 불안했고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두 세계의 시민이라는 자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높은 진리의 이상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의 발밑과 현실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우리의 얘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쉽게 스스로 속임수에 빠지는 어떤 현혹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주제가 바로 이중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람이 바라는 이상과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거리가 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과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 지성과 인격 사이에 틈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선이나 이중성이란 그들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데 있다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적용시키면 굉장히 심각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불행해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말씀을 건넵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은 위선이나 아니면 이중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시작과 결말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모순도 위선도 아닙니다. 실제 온도와 체감 온도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우면서 공식과 정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응용 문제로 적용하면서는 문제의 답이 틀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습 과정이라고 부르지 위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에 거리가 있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비난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도 선을 표방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애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해도 안 된다, 글러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제 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굴 앞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머리가 조금 긴 걸로 보아서 그는 재수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반가워서 며칠 금식하러 왔냐고 물어봤어요. 금식기도원에서는 그게 인사예요. 며칠 금식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물쭈물합니다. 내가 괜히 물었나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을 작정했고 3일 했는데 오늘 저녁에 빵을 9개 먹어버렸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일주일 금식하기로 우리 나이에 3일 금식했고 배가 고파서 빵을 먹었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9개는 좀 많았어요. 그 제가 그 9개라는 말에 깜짝 놀랐더니 제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더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거 봐. 굉장히 의기소침했는데 자괴감에 빠져서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9개가 좀 걸리면서 뭐라고 위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금식하려고 한 것 자체가 그래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3일 금식한 게 헛수고도 아니고 그리고 빵 9개 먹은 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혈액형은 뭐예요?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인간성은 어떤가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외면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그럴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죄가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현실이 내게 다른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말인가? 위선이란 그냥 연약한 인간의 한계일 뿐인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인가? 뭐 어차피 모든 것은 은혜일 뿐이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위선이란 외식이란 그리고 잘못된 이중성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거리가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거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요 이중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잘못했을 때 바로 이를 깨닫고 수정하면 고치면 인정하면 된다고. 잘못한 것으로서의 죄는 대부분 갚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려 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것은 죄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알고 있고 분명하게 그런 기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말이요. 미움은 잘못이고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것인데도 내가 미워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독선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만약에 리더가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로 암울하고 절망스럽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형제님 혹은 자매님은 참 겸손한 것 같아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저는요 너무 교만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착잡한 얘기예요. 함정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겸손과 교만은 내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아다보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부분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한 것 같으세요? 교만한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이 그냥 어떤 선입견과 기준을 갖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저에게 적용될 수 없는 문제예요. 스스로를 교만하다고 표현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자신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뿐이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겸손하다고 여기는 그거를 나는 겸손하게 보지 않아 라는 말이라든지, 내가 교만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겸손보다 나라는 생각이 어딘가에 깔려 있다면, 즉 겸손과 교만의 기준을 자신이 다시 정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는 게,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게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절대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힘들다면 용기를 낼 일입니다. 격려할 일입니다. 손을 잡아줄 일입니다. 그럴수록 내적인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도 없고 절대 기준이란 없고 맞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그건 카오스의 시작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조 시대에 이 왕위에 대한 찬탈들이 있었습니다. 뭐 동생이 됐건 숙부가 되었건 아니면은 왕가의 먼 친척이 되었건 아니면 상관없는 신하가 되었든지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민심을 고려해서 자진해서 물러나는 형식을 취해달라고, 그러면 당신의 목숨과 일가의 번영은 약속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러나게 하는 거죠. 대부분 그 말을 믿는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물러나는 거예요. 좀 멀리 가서 잘 사시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귀향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가서도 발 뻗고 편안하게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죠? 포스트맨? 아닙니다. 사약 들고 옵니다. 그래서 사약 먹여서 죽이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세상은 다양한 기준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이제 사라졌다고, 우리는 다원성 안에서 살고 있다고,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라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와 정치가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듯이 흑인과 백인이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관용해야 하듯이 우리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들을 좀씩 양보하면서 공존과 상생과 서로 함께하는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하마트면 하마트면 속을 뻔 알았습니다. 현혹될 뻔 알았어요. 내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네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살아온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꼭 우리 하나님만이 옳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왕에게 사약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탑을 쌓을 거라고. 근본적인 이중성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좀 더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나는 약속을 좀 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나는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혹은 거짓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이 문제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해명되고 내가 정당화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이중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어떤 논리를 동원해서든지 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자기만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가해자이고 자기는 언제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생각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생각이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이란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나 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근본적인 이중성, 자기 망상증,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이 거짓된 이중성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벗고 인간이 되려 하셨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순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선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분명한 내적 기준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입니다. 죄에 타협할 수 없는 진실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표현도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공의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실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그 외적인 표현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피를 흘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해답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나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살리시려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준입니다. 엊그제 신방을 갔다 오다가 앰뷸런스가 이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앰뷸런스는 차선도 없고요. 역주행도 서슴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에서 아주 굉장히 위험하게 반대로 돌아서 붉은 신호등에서도 내리질주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모는 차가 이제 어둡기도 하고 앰뷸런스가 너무나 큰 소리를 내면서 사정없이 뒤에서 달려드니까 이분이 당황하셨어요. 옆에다가 차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그랬더니 깜빡깜빡하고 운전자가 막 고개를 흔들고 그러더니 옆으로 씩 돌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아, 전율이 인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가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가 그 앰뷸런스에 있다면 말이에요. 예, 그 경각에 달린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질주하는 예, 이것은 절대 기준입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위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고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신 그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이건 이중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희생에 의해서 죽음과 진노를 이기셨다고 존 스타트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태생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책잡아 끌어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온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하고 싶어요. 그 제가 좋아하던 찬양은 그런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제가 싫어하던 찬양은 뭐겠어요? 예. 코도 삐틀, 눈도 삐틀, 입도 삐틀, 삐틀, 호박 같은 내 얼굴 미웃기도 하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그러진 퍼즐 조각 같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퍼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너는 온전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이기에 온전하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슬픔과 회개를 낳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속았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만삭되지 못한 생명인 나를 진리의 첫 열매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부인하려는 태도입니다. 외적인 것을 핑계 삼아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초공사를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 자신을 속이는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악한 이중성은 사람이 하나님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고집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가지고도 불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형벌은 그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겪은 수치는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남루함은 거룩함의 기준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연합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명함을 파자. 나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자. 나와 같은 옷을 입고 함께 걷자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성품과 존귀에 합당한 길을 가자고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순이 아닙니다. 진리는 능력 없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축복의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방문한 집사님 가정과 또 그때부터 아는 우리 집사님 가정하고 어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오버 우어젤 시절에 저 집사님이 2001년도에 저보다 제가 8월에 한마음교회에 왔고요. 한 5개월 전에 오셨다니까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오셨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은 그 다음 해에 등록하셨어요. 2003년 말에 등록하셨는데 그 전에 저희 새벽 기도를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새벽 기도에 다섯 명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인은 한 명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은 방문자. 근데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프랑크푸르트와 라인마인 지역의 한인들 전체 10분의 1을 저에게 주시면 복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에는 그것을 선포했죠. 근데 그때 우리 교인 한 명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큰일 났다고 생각했대요. 뭐 나는 교인도 아니고 이 교인 한 명인데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대는데 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산도 없고 교단 소속도 없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이 나가라 그러면은 끈 떨어진 연이에요. 저는 엘리야 같아요.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 돌아간 분들만 한 천여 명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벅차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십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만물이 다 우리 거라고요? 내 땅 한 평도 없는 거려? 예? 내 머리 둘 것도 없어 보이는 거려? 저는 외로운 나그네인 거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샘물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우리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인적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소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를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꾼 그 은혜의 꿈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변함없이 동행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세례 입교 받으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세례 받고 입교 받으시는 우리 15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리의 기준을 십자가의 기준을 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우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목자로 왕으로 섬기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꿈을 꾸고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생명의 꿈을 꾸면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과 변함없는 동행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모순이 아니올시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중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버지 거룩한 세례의 식으로 또 입교의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자녀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